2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 해군이 새로 건조한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일리노이스호를 다음 달에 미 태평양 함대에 배치할 것을 획책하고 있습니다. 미 해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공격무기들을 갖춘 이 잠수함을 내년부터 작전수행에 나서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일리노이스호와 같은 형의 핵추진 잠수함을 추가로 5척 인수하며 2019년부터는 이 함선들의 미사일 발사관 수와 사거리를 늘리는 데 착수할 것을 꾀하고 있습니다.